소또 밀라이 따미리 아오 꼴하와제사니 소또 밀라이 따미리 아로 꼴하와제사니 마사니 사하루 최후 피파가루 나디티아 호마루 mamuli shomar masani sar tihu fi fadar nadit ya omar mamuli shomar Oh,